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. 내 맘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.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. 창밖에 비가 내리면 무조건 이 창가에 기대어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지. 네가 즐겨 듣던 그 노래. 멀어져갖고 너의 슬픈 미소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남아 흐르고 있어.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너는 나를 더욱 슬퍼지게 해. 언제나 즐겨 듣던 그 노래가 내 귓가에 아직 남아있는데.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멀어져갖고 너의 슬픔